끝나고 묻지를 마라.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.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. 어허허 어허허 속절 없는 세월 같아서 무얼해.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.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.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.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. 어허허 어허허 속절 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해.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. 속절 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해.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.